그렇게 된 거니 한동안 못 봤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왔어요. 헤어지자고 말하네.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다리가 고장나는 치네. 이 세상 사랑은 어떠냐 나 말은 어쩌지 못해. 이렇게 된 것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날려 고장나는 치네. 이 세상 사랑은 어떠냐 나 말은 어쩌지 못해.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 거냐 널 사랑한다 또 뭐지냐. 너는 내게 무엇이니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었니. 내가 알던 너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니. 솔직하게 내게 말해줘 다 거짓말.